H UBS. 드라마틱 월드 2.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전 세계에선 매일 새로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발전할수록 빈부격차, 환경문제, 인권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죠. 드라마에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잘 녹아있는데요. 때로는 현실이 너무나 사실적이게 묘사돼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죠. 매주 화요일 드라마틱 월드2에선 하나의 드라마와 그 드라마에 반영된 사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에 숨겨진 연출 의도와 메시지를 해석해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드라마 시청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드라마틱 월드2에서 살펴봤던 드라마를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공이라는 단어 아래 각자의 처절한 욕망을 담아낸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과연 오늘 함께 시청할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드라마는 2021년과 2023년에 넷플릭스에서 시리즈로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웹툰을 원작으로 하며 대한민국 육군 군사경찰인 군탈 체포조를 소재로 다루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음악이 매우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드라마틱 월드2의 네 번째 드라마는 DP입니다. DP는 김보통 작가의 DP 개의 날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인데요. 파랑병을 잡는 군무이탈 체포조인 준호와 호열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을 쫓으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고발하는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또한 두 주인공을 맡은 배우 정혜인과 구교환의 케미가 많은 극찬을 받기도 했죠. 과연 이 드라마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DP를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P 시즌 1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알아봅시다. 헌병대에서는 군대 내부의 질서 유지와 군기의 확립, 범죄 예방과 수사 활동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선 범죄 행위에 가까운 군대 내 괴롭힘이 만연합니다. 이제 막 훈련소에서 헌병 특임대로 자대 배치를 받은 안준호는 그저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병장 황장수에게 찍혀 괴롭힘을 당하는데요. 준호의 선임인 조석봉은 함께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당한 불합리한 일들을 후임들에게 대물림해주지 말자고 준호에게 말하죠. 한편 준호는 상병 박성우와 짝이 되어 탈영병인 신우석을 잡으러 나갑니다. 그러나 박성우는 탈영병의 신상 정보가 들어있는 봉투는 열어보지도 않은 채 노는 일에만 정신이 빠져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노는 와중에 준호가 누군가에게 무심코 건네줬던 라이터는 신우석이 번개탄을 피우는 데 사용됐죠. 신우석이 탈영한 이유는 부대 내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우는 반성은커녕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안하무인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참지 못한 준호는 박성우를 때려 영창에 가게 되죠. 이후에 한호열이 자대로 복귀하고 오로지 실적만 신경 쓰는 대장보좌 임지섭 대위가 준호를 영창에서 꺼내줍니다. 호열과 준호가 한조가 되어 탈영병인 최준목을 잡으러 나가는데요. 최준목이 탈영을 한 이유는 자면서 코를 골자 선임들이 방독면을 씌우고 그 안에 물을 부으며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가혹행위를 당했기 때문이었죠. 한편 준호가 오랜만에 복귀해보니 조석봉 일병이 못 보던 사이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조석봉은 자신의 밑으로 후임들을 집합시켜 얼차려를 주고 준호에게도 한마디 하라고 하는데요. 부대 내에서는 여전히 가혹행위가 대물림되고 있었죠. 결국 조석봉은 탈영하고 마지막 화에서 자살 시도를 하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DP 시즌 1이 끝납니다. 바뀔 수 있잖아. 우리가 바꾸면 되잖아. 호열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석봉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부대에 있는 수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1953. 6.25 때 쓰던 거라 수통도 안 바뀌는데 무슨. 지금까지 DP의 줄거리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턴 DP에 담겨있는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P 시즌 1은 2014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때는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이 한참 발생하던 시기였죠. 윤일병 사건은 2014년 4월 7일 육군 제28 보병사단 의무대에서 선임 병사들이 후임 병사를 집단 구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 사건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조사할 땐 우발적 폭력으로 인한 폭행 치사 사건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후에 이 사건이 무려 4개월에 걸친 지속된 폭력 사건이었다는 게 밝혀지는데요.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뚝임에도 그걸 꾀병이라 하면서 더 심하게 폭행하고 치약 한 통 먹이기, 잠을 안 재우고 기마 자세 세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죠. 또한 DP의 배경이 된 사건으론 임병장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제22 보병사단 총기 난사 사건이 있습니다. 2014년 6월 21일에 육군 제22 보병사단 제55연대 GOP에서 군무이탈 및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역시 피의자인 임도빈 병장이 군 복무 당시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 사건으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중엔 평소 그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 비극적인데요. 따라서 원한이 있는 병사들만 살해한 게 아니라 친분이 있는 병사들까지 살해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묻지마 살인에 속합니다. 앞서 언급한 두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선 병사 인권 개선이 대대적으로 이뤄졌는데요. 그 이후로 동기 생활관 도입과 더불어 구타, 가혹행위가 거의 사라지게 됐죠. 그러면 그 개인들은 무엇 때문에 함께 모여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군대에 왔습니까? 그들은 모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왔습니다. 같이 생활하다가 누가 누굴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나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증거가 없다,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됐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인데요. 나라가 나서서 끔찍한 참사를 막고 예방해야 합니다. 더불어 병사 인권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하죠. 오늘은 심각한 군대 이야기와 대한민국의 처참한 현실을 드러낸 DP를 함께 시청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대한민국 군대가 마주한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었죠. 즐거울 관람 되셨나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드라마를 같이 시청해봅시다. 이상으로 드라마틱 월드2의 진행자 배윤, 디렉터 김태인, 엔지니어 백다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